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명자 혁명가요 반일 전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가요 반일전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4, 1935년에 지으신 혁명가요입니다. 주체적인 반제 혁명 사상을 높은 예술적 흉상 속에 구현한 혁명가요는 6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1, 2절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조선인민이 당하는 피눈물 나는 생활초지를 펼쳐보이면서 일제에 대한 끌어본지는 민족적 분노와 적개심을 심오하게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반일투쟁의 길에 똘치 나선 우리민의 혁명적 기상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으며 4절, 5절에서는 일제의 백색테러에 질급하여 반일투쟁을 포기한 혁명의 변절자들을 끌어넘치는 증오의 감정을 담아 준율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일제의 백색 테러를 짓보시는 정의의 투쟁에 전 재민이 한결같이 똘쳐 나설 것을 힘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깊은 서정으로 충만된 가요의 음악 형상은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훌륭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웅신기 품면서 졸졸하고 의지적인 증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평야하고 생활적인 오희들로 구성된 뜻깊은 가사와 간결하고도 세련된 선율 형상으로 하여 통속성과 예술성이 훌륭히 결합된 혁명적 소중가요의 빛나는 모범으로 됩니다. 이제 너의 발끝소리 순서로 불호의 거전적 명자 흉명가요 사양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불호의 거전적 명자 가요 사양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흉명가요입니다. 가요는 떠나온 고향 산천과 부모 형제들을 꿈결에도 잊지 못하며 저국 개방의 새날을 반드시 안아올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항일혁명 토사들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아름다운 고향 산천과 정든 고향을 떠나올 때 눈물로 뜨겁게 바래워주던 어머님의 종다운 모습에 대한 추억, 대동강물이 감돌아 흐르는 화창한 만경대의 봄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아름다운 저곡 산천을 기어이 되찾고 사랑하는 저곡의 품에 안기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숭고한 애국의 사상감정이 졸졸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불후의 거전적 명작 흉명가요 사양가는 간고한 항일혁명 투쟁 시기 항일혁명 투사들과 인민들 속에서 열렬한 저곡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도 우리 민들로 하여금 투사들이 지녔던 애국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